Welcome to Beverly Hills. Megan, Kobe, Dan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Yeah, at the top, so high. Welcome to Beverly Hills. Megan, Kobe, Dan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Yeah, I'm at the top so high, Beverly Hills. 미국 예선 봤던 게 어제요. 같은데 어느새 top 10 물론 우승밖에 생각을 난 안 해. 창창에 내 앞이 거슬리네 감히 모든 룹을 죽여 EDM까지 열폭종자들의 눈깔은 앞신 다 닥치 난 뱅기로 부산을 가지. 여긴 래퍼가 예술가인 척하는 할리우드. 내 아이폰 메모제니 쓰레기 가장 카믹. 그건 이미 중학교 미술 시간에 I've been there. 때려치고 오리지널 김치 내 인스타그램이나 팔로우해 비켜. Anywhere I go, whatever I do, them gimchicks be jealous of me and my crew. Really motherfucking again, we just having some fun. 대또 테크를 꺼내 자꾸. I'm tired as motherfuckers, fuck you gimchicks. 다시 한번 말해줄게 너네 will check. 우린 펜타스 너네 반자 너네 좋게 치고 우리는 aim at you too. Lit lit lit lit, no rolling no smoking, we just had that shit up like 심심한 부잣집 kid. 돈다발 갖고 불장난하듯이 Eddie. So we bout that life, living the way we like, making positive vibe, everything feels alright. Yeah, we at the top, so high. Welcome to Beverly Hills. Megan, Kobe, Dan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Yeah, we at the top, so high. Welcome to Beverly Hills. Megan, Kobe, Dan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Welcome to my Beverly Hills. 다 내 빌리지로 와. 난 너네 베블리지하고 스트랩버는 쉴라 로날두의 페널티 킥판을 가로라 그레건의 스핀. 10도 하기 일 뭔지 알면 너도 내 패거리 지나 에너진 L. 내게 머리카락 보일라 래퍼들은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지. 대걸레 머리 you ain't got it. Fuck everybody. 내 색깔이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겠단 병가봐 생맥이가 넌 에이. 누가 날 막아 채운 게도 녹아 넘 뜨거워 fire fire.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저 태양의 질투를 받아 fire fire. 면도 왜 fuego. Can't nobody fuck my mood. Yeah, we going high no retire. 잘 맞춰진 주파수 내 positivity가 그슬린다면 just deal with it. Got 내 옆엔 RG 비스니까 섞으면 white 전능해지지 난. Now I'm at the top of Beverly Hills. Coloring things however I like. Yeah, 매번 하는 얘기지만 ambition in my dance. Name set in my top. Yeah, 등번호가 야망의 순위였다면 나 John Wall 보단 Derrick Rose 보단 Damian Lillard. I mean look man, who has going bigger. Yeah, at the top, so high. Welcome to Beverly Hills. Megan, Kobe, Dan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Yeah, at the top, so high. Welcome to Beverly Hills. Megan, Kobe, Dan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Editor, Beverly Editor.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Yeah, at the top, so high. Welcome to Beverly Hills. Mike and Kobe, Dada, Sha, T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모두 다 welcome to Beverly Hills.